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쇠 즈음하여 이란 신문 중국 잡지가 특집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 5일부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을 모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선군 사상을 심화 발전시키시어 조선인민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잡지 국제연계 11월 호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